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이곳은 한양 우편함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9월 14일 오늘은 바로 포토데이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자주 찍는 사진이지만 이 사진은 포토데이에 찍은 사진이야 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새는 길을 걷다 보면 인생 네 컷, 포토매틱 같은 사진 부스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아, 매년 돌아오는 포토데이마다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진 속에서 보여지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며 우리가 이만큼이나 많은 추억을 함께했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긴 시간 옆에 있어준 연인에게 고맙다는 말도 건네보는 거죠. 꼭 연인이 아니면 뭐 어때요? 가족 혹은 친구, 내가 아끼고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만 같으면 되는 거죠. 저도 얼른 추억을 남기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전에 한양 우편함에 어떤 이야기가 도착했는지 먼저 열어볼까요? 런치머니 루이스 휩 잇. 우편함에 도착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일 학번 새내기입니다. 저에게는 대학에 와서 만나게 된 친한 친구가 있어요. 아, 이성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가 저에게 집착 아닌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친구로 보는 게 맞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요. 뭐 하냐고 물어보길래 친구 만난다고 했더니 여자인지 남자인지 만나서는 뭐 할 건지 하나하나 다 물어보더라고요. 늦게 들어가지 말라는 이상한 잔소리도 함께요. 방학 중에는 제가 새로운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싶다라는 말에 너한테는 내가 제일 좋은 사람이지 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대체 저에게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들인지 그냥 장난만 치려는 것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괜히 김치국 마시는 거라면 어떡하죠? 라붐 아로아로 우편함 두 번째 사연은 21학번 새내기 아기 사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거 저만 썸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일단 너무 부럽네요. 눈에서 지금 흐르는 게 눈물인지 땀인지 모르겠어요. 사연자분께서 집착이라고 표현하신 것들이 상대방에게는 애정의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약속이 생겼다고 하면 그게 이성과의 약속인지 당연히 궁금하고 나보다 괜찮은 사람은 아닐까 하고 신경 쓰이잖아요. 좋아하는 음식, 자주 듣는 노래처럼 정말 사소한 취향이 딱 하나 겹치더라도 괜히 와 우리 진짜 잘 맞는다 하면서 설레기도 하고요. 아마 상대방도 사연자분께 나름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반대로 사연자분께서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만나자고 연락도 해보고 은근히 내 마음은 이렇다 표현도 하면서 말이에요. 장난이었다고 해도 뭐 어때요? 이참에 확실히 해결하고 친구라는 이름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1일 K-윌 별일 없으면 오늘 나랑 만나줄래 할 말 있어 뭐 별 얘기는 아닌데 난 너를 좋아하나 봐 이런 말 나도 처음 미안하죠 You're my lady You're my baby 정말 나 장난 아냐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 거 해줄래 아끼지 마세요. 옷장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옷, 예쁜 옷, 잔칫날 간다고 결혼식장 간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철 지나면 헌옷 되지요.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마음 속에 들어있는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운 마음, 정말로 좋은 사람 생기면 준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음에 물기 마르면 노인이 되지요. 좋은 옷 있으면 생각날 때 입고, 좋은 음식 있으면 먹고 싶은 때 먹고, 좋은 음악 있으면 듣고 싶은 때 들으세요. 더구나 좋은 사람 있으면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그리하여 때로는 얼굴 붉힐 일, 눈물 글썽 있는 일단들,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지금도 그대 앞에 꽃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꽃을 마음껏 좋아하고 그 사람을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나태주 아끼지 마세요. 번쯤 사랑을 했다면 좋았던 추억들이 생각날 거예요. 아마도 난 아마도 아직도 난 아직도 그댈 잊지 못하고 있나 봐요. 이고이 아마도 길을 걷다가 뒤돌아볼 때면 누가 날 불렀을까 두리번거리죠. 아마도 난 아마도 아직도 난 아직도 그댈 사랑하고 있나요. 너를 놓쳐버린 순간부터 내게 시간들은 이미 멈춰버린 시계처럼 가지를 않네요.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난 아마도 그댈 잊지 못하고 있죠. 알아요 내가 말도 안 돼 내 상상을 한 건 네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서 멈춰버린 시간 속 내 맘은 지킨 건 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걸 네가 네가 네가 내게 내게 그대는 내가 어떤 의미였나요. 잠깐의 반짝임일 뿐이었나요. 아마도 넌 아마도 이미도 넌 이미도 그대 날 잊은 것 같아요. 그대 마주쳤던 순간순간 내 머릿속에 바로 엊그제 만난 것처럼 생생하네요. 아마도 난 아마도 아직도 난 아직도 그대 잊지 못하고 있죠. 알아요 내가 말도 안 돼 내 상상을 한 건 네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서 멈춰버린 시간 속 내 맘을 훔친 건 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걸 알아요 내가 말도 안 돼 내 상상을 한 건 네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서 멈춰버린 시간 속 내 맘을 훔친 건 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걸 네가 네가 네가 내게 내게 내게 네가 오늘의 사연을 들으니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네요. 여러분 혹시 러브로지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2014년 개봉한 영화 러브로지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함께 겪어온 단짝 로지와 알렉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두 사람은 항상 서로를 바라봤지만 엇갈린 타이밍들 때문에 쉽게 마음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었던 시간들도 낭비하게 되죠.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말이 이 영화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면 그저 난 네가 좋아 하고 마음을 전달하는 말이라면 고민은 그만 멈추고 직접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백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어쩌면 상대방도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아월 서머 타오르는 태양 아래 뒤척이면 누가 가네 회색빛의 빌딩 숲 끝이 없는 기말고사 뒤척이면 잠 못 드는 잿빛 도시에서 비춰진 건 우유빛 뜨면서 변한 눈빛 계절 왜 갔어 너 어디에 있어도 어떤 계절에도 우리가 함께라면 Feel like summer 싱그러운 너의 향기 반짝이는 너의 눈빛 내 맘에 렁이게 해 현실은 힘을 잃고 지구조차 숨죽이고 순간은 영원히 돼 뜨거운 태양 아래 너와 난 이젠 우리가 돼 회색 빛깔 도시 위로 부르는 파도가 쏟아져 눈앞에 펼쳐진 건 우유빛 뜨면서 변한 눈빛 계절 두 번째 한양 우편함 어떠셨나요? 이제 정말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길을 걸으면 느껴지는 두 볼을 간지럽히는 가을 공기가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이번 가을에는 저희 한양 우편함도 함께하니 더 풍성하게 보낼 수 있겠죠? 학우분들께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한양 우편함에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한양 우편함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지원, 기술의 성예은, 그리고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 UBS